7월 9일 화요일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은 칸토에서 서쪽의 태평양 측을 중심으로 맑은 날씨와 함께 기온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미에현 오와세시에서 37도, 도쿄 도심과 시즈오카시, 미야자키시에서 36도, 후쿠오카시에서 35도 등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습도도 높아 기상청과 환경성은 온열질환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바라키현과 도쿄 오가사와라제도, 지바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미에현, 와카야마현, 도쿠시마현, 고치현, 후쿠오카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미야코지방을 제외한 오키나와현에 온열질환 경계정보를 발령했습니다. 연일 온열질환으로 보이는 증상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실내에서는 적절하게 에어컨을 사용하고 수분과 염분을 자주 섭취해 온열질환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고령자와 어린이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가족 등 주위 사람들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8일 수도 키이우와 동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주, 도네츠크 주 등 각지가 격렬한 공격을 당해 우크라이나 비상사태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두 33명이 숨졌습니다. 키이우에서는 시내 중심부의 7개 지역에서 복합주택 등이 미사일 공격을 받거나 파편이 낙하함에 따라 22명이 숨지고 7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시내 중심부의 소아의료가 전문인 오크흐 마트디트 병원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비상사태청에 따르면 2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보안당국은 순항미사일이 공격에 사용됐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당시 병원에 있던 의사는 NHK의 취재에서 폭발음이 매우 컸고 깨진 창유리가 바로 옆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나서 폭발로 인해 동료가 숨졌고 큰 범죄 행위라며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8일 SNS에서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 에너지 관련 시설 등에 손해를 입힌 데 대한 보복이며 우크라이나의 군수산업시설과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일 자신의 SNS에서 전 세계가 연대해 러시아의 공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수상은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인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4개국 등과 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기시다 수상도 참석합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사이버 공격 대처와 이른바 거짓 정보 대책 그리고 AI 등 신흥 기술에 대한 대응 등 안보 관련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가도록 합의할 전망입니다. 기시다 수상은 러시아와 중국 등의 동향을 고려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나토와의 연대 강화를 도모해 일본 주변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북조선 국영 조선중앙텔레비전은 건국의 아버지로 알려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지 30년이 되는 8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추모대회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대회에는 검은 정장 차림을 한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조선노동당 간부가 연설을 통해 지도자의 사상이 가장 순결하고 완벽하게 계승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전통이라고 말하고 3대에 걸친 권력의 세습을 과시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지난 6월 초상휘장이라 불리는 김정은 총비서의 단독 배지가 처음으로 공개돼 김 총비서의 10년 이상에 달하는 통치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권력 세습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의 외무 방위 강요 협의인 이른바 2+2가 개최돼 중국을 의식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연대해 가기로 확인했습니다. 2+2는 일본 시간으로 8일 오후 필리핀 수도 마닐라 시대 호텔에서 2년 만에 개최됐으며 일본에서 가미카와 외상과 기아라 방위상이 참석했으며 필리핀에서 마날로 외무장관과 테오도르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협의 모두에서 가미카와 외상은 세계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도 양국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대는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아라 방위상은 일본과 필리핀의 방위 협력, 교류는 최근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 원활한 협정 서명을 통해 자위대와 필리핀군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협의에서는 중국을 의식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연대해 가기로 확인했습니다. 또 일본은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필리핀을 지지한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공동훈련과 방위 장비 지원과 기술 협력을 통해 자위대와 필리핀군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미국, 호주와 함께 4개국 간 협력도 강화해 가기로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조난한 잠수함의 구조 등에 임하는 해상자위대의 여러 명의 대원들이 잠수 훈련 등을 실시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을 실제로는 잠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했던 사실이 방위선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드러났습니다. 해상자위대에는 잠수함이 사고 등으로 조난했을 때 승조원을 구조하기 위해 함정이 배치되며 평소보다 깊이 잠수할 수 있는 대원들이 작업에 임합니다. 임무나 훈련으로 잠수했을 때에는 잠수 깊이에 따라 시간당 최대 만엔을 넘는 수당이 지급되는데 여러 명의 대원들이 실제로는 잠수 훈련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수한 것으로 위장해 수당을 부정 수급했던 사실이 방위성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드러났습니다. 부정 수급은 수년 동안 반복됐으며 총 수천만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자위대는 부정 수급한 대원들에게 반납을 요구하고 수십 명 가까이를 처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자위대에서는 또 국가안보에 관련된 특정 비밀 정보를 자격이 없는 대원에게 취급하게 함에 따라 여러 명의 간부가 조만간 처분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 수장인 해상망료장이 사임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NHK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6월의 조사 때보다 4%포인트 상승한 25%였으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3%포인트 하락한 57%였습니다. NHK는 7월 5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발생시킨 유선전화와 휴대번호 전화에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480명이었는데 49%에 해당하는 1,211명이 응답했습니다.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6월의 조사 때보다 4%포인트 상승한 25%였습니다. 한편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3%포인트 하락한 57%였습니다. 지지하는 이유로는 다른 내각보다 좋아 보여서가 45%, 지지하는 정당의 내각이어서가 20%, 인품을 신뢰할 수 있어서가 16% 등이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어서가 43%, 실행력이 없어서가 24%, 인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가 12% 등이었습니다. 7월 내각 지지율은 25%로 9개월 연속 20%대에 머물렀습니다. 구통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테시가와라 히데유키 교회개혁추진본부장이 NHK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헌금 권유를 막는 대책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테시가와라 씨는 10만엔 이상의 헌금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헌금을 수령할 때 가족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빚이 없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며 교단 측의 판단에 따라 헌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 뒤 아베 전 수상의 피격 사건 이전보다 헌금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시가와라 씨는 또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교단 시설을 상당수 줄이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테시가와라 씨는 신자들이 직접 한국에 건너가 헌금을 지참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고 금액이 한 달에 1억 엔을 넘는다고 처음으로 밝힌 한편 교단 차원에서 재산을 이전시키려는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문부과학성이 교단 측에 대한 해산 명령을 재판소에 청구한 데 대해 테시가와라 씨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종교 자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법 아래 평등이라는 일본의 법치 국가로서의 존엄은 재판소가 확실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키나와의 미군 후텐마 기지의 나고시 해노코 이전과 관련해 정부는 8월 이후 연약 지반이 있는 오우라만 쪽에서 새로운 호환 정비에 착수하고자 8일 오전 호환 조성에 필요한 시범 말뚝 공사를 시작한 것이 방위선 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후텐마 기지의 나고시 해노코 이전과 관련해 정부와 오키나와현은 연약 지반이 있는 오우라만 쪽에서 매립 공사를 앞두고 협의한다고 했었으나 정부는 6월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면서 오키나와현의 협의 중단과 8월 1일 이후 새로운 호환 정비에 착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향후 공사에서는 매립 예정 구역을 둘러싸는 형태로 콘크리트제 호환을 조성하고 그 안쪽에 토사를 투입할 예정으로 호환의 기초 부분에 말뚝을 박아야 합니다. 방위선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전 10시부터 현장 해역에서 시범 말뚝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전을 반대하는 오키나와현은 공사 착수 예정일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은 유감이며 바다에 말뚝을 박는 작업은 시범이 아니라 개량 공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시범 말뚝 공사를 포함해 모든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를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은 칸토에서 서쪽의 태평양 측을 중심으로 맑은 날씨와 함께 기온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연일 온열 진환으로 보이는 증상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향춘,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